우리 측 해군 함정에 대한 남조선 괴뢰군부 깡패들의 무차별적인 포사격과 관련한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 중대 보도를 28일 러시아의 따스통신, 중국의 신화통신,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.